로동신문은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9돌세 즈음하여 9일 우리 공화국은 주체 사회주의 강국으로 끝없이 융성 번영할 것이다. 이런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.